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가 동행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리종무 동지, 신용철 동지를 비롯한 체육성 일꾼들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체육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튼튼한 물질적 조건이 안 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1959년 4월에 창립된 평양체육기구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로 건설할 것을 직접 발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명당자리에 공장 토전도 잡아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었으며 있는 군대에 강력한 건설 역량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설이 마감 단계에 이른 지난 1월에는 공장의 이름을 평양체육기자재공장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 것 떠쳐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체육성 일꾼들의 심찬 투쟁에 의해서 연 건축 면적이 9,98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현대적인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청춘거리 체육촌에 훌륭히 일떠섰으며 지금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역 서계시를 돌아보시며 당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체육건설 사상과 의도에 맞게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부문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중요한 초소에 서 있다는 남다른 긍지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 정형, 제품의 가짓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종업원들의 노동과 생활에 편리하게 생산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게 건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 체육 선수들은 물론 청소년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 가지 체육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현대적인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그전히 갖추어 놓았으며 생산과 경영 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여러 가지 체육 기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품 창고에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볼만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체육기자재의 가짓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대성산 상표를 가진 공장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 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 경영 전략을 잘 세워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 큰 일을 해놓았다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영도 밑에 온 나라의 체육 종식 기풍이 서고 체육 열기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인들 속에서 훌륭한 경기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데 맞게 세계적 수준의 체육 기자재를 생산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이 일도섬으로서 우리가 만든 질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전문 체육 부문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체육기자재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심과 기술을 우리의 자재로 만들어 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이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을 구석구석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잘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공장을 훌륭히 일도세워주시고 오늘은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용도 자욱을 새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